Yeah, I want it. Yeah, I need it. 예고 없이 내 품에 안겨 oh no. 네 멋대로 날 놀리면 바보처럼 웃게 되는 나인걸. 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. 단달라 you 너무나 you 그 많은 웃음과 너의 버릇도 사랑스러워. Oh, oh, say yeah yeah. Yeah, yeah.